익숙한 너를 어느새 내 전부가 돼버린 너 My love 햇살이 너무 좋은가 내 꿈을 닮아 따스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My love.